어린 시절 추억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만화책의 향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따끈한 이불 속 새콤한 귤, 백갈고 보던 만화책, 책 넘기는 소리까지 그 추억 다시 함께 느껴보는 건 어때요? 말하지 못한 내 만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하지 못한 내 만화, 말문만의 DJ 테디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인생이 만화인, 만화가 인생인 만화인간 DJ 은문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DJ 은문입니다. 예, 저희가 드디어 첫 방송. 그렇죠, 첫 방송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기획을 얼마나 했던가. 이거 거의 세 달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준비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또 처음 얘기했던 건 작년 겨울이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 치면은 그럼 거의 6개월 다 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콘텐츠도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처음엔 뭐 하려고 했었죠? 소통이나 네, 뭐 이런 그쵸, 거 하려고 했고. 네. 소통 쪽에 네. 일단 컸었고, 그리고 상담 이런 느낌도 예. 있다가, 그리고 대학생활.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너무 좁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보다 전부 여러분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찾다 보니까 저희 주제는 바로 만화책이죠. 그렇죠. 저희 만화책이 주제가 되었네요. 그래가지고 만화책이기 때문에 첫 녹음을 저희가 지금 아주 특별한 곳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진행되는 곳의 위치는요, 바로 놀숲입니다. 그렇죠. 요즘 뜨고 있는 만화책 카페죠. 그렇죠. 요즘에 네. 다시 만화책 붐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추억이다 보니까 이런 데가 요즘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실시간으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저희가 만화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방금. 네네. 그러면은 은모님께서는 만화책에 대한 어떤 추억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죠. 아까 소개도 만화인간이라고 만화책 제 어린 시절? 제 어릴 때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만화책이 제 인생에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만화인간이군요. 이러면 만화책 애호가분들께서 저를 욕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네, 저는 만화책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 만화책에 저기 만화책을 전도해 주신 분이 계시죠. 스승님. 약간 권법을 전도해 주신 고수님이 계신데 정말 상상 못할. 예. 저는 외숙모한테 만화책을 네. 외숙모요? 네네. 보통은 외숙모가 아니고 뭐 외삼촌이나 이런 오빠나 이런 분들이 네, 전설해 줄 것 같은데 예. 외숙모 특이하네요. 아 이게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네, 지금 이 들어가는 소음은 놀숲의 자연스러운 소음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바로 야생의 방송이죠. 그렇죠. 아무튼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저가 되게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한 유치원 때.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저희 막내 삼촌께서 군대를 결혼하시고 30대가 넘으셔서 야. 가셨어요. 그 시절에. 아니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셨단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셨는지 꽁꽁 묶어놓고 군대 가시더라고요. 야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하셨나 봅니다. 진짜. 아, 막내 삼촌이 군대를 가시고 외숙모랑 저랑 같이 살게 됐었어요. 오, 외숙모께서 같은 집에서 사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오, 야 특이한 집이네요. 특이한 집이 됐네요. 네, 집안이 아주 네, 역시 만화 인간. 그래서 뭐 외숙모랑 뭐 삼촌한테 편지도 쓰다가 외숙모께서 어느 날 함께 나가자고 하시더니 집 근처 만화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만화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됐죠. 외숙모와 만화책. 정말, 다른 동네, 다른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아, 조합인 것 같아요. 정말요? 저 굉장히 예. 자연스러웠는데. 저는 외숙모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맞아. 예. 그럼 혹시 테디는 언제 만화책을 처음 접하셨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본격적으로 봤다고 해야 될 거는 중학교 때 애들끼리 이제 돌려서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을 네네. 빌려가지고 돌려보잖아요. 돌려보곤 했었는데 그때 좀 만화책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중학교 때 애들 돌려본 애들이 많았던 것 같긴 네.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화책이 한 권당 300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300원이면은 듣기로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요. 그쵸. 근데 이게 초등학생 신분한테는 제가 용돈을 3,000원씩 받았었는데 10분의 1을, 아니죠, 한 권도 아니고 제가 몇 권씩 빌려봤으니까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었죠.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쵸. 제가 만화책을 오래전부터 빌려다 보다 보니까 중학생쯤 됐을 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만화책을 봤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몇 권을 빌렸나요? 그랬더니요. 700권이 넘는 만화책을 700권이요? 근데 700권이 넘는, 그래서 제가 연체를 한 2주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봐주시더라고요. 약간 봐주셨네요. VVIP의 그런 데죠. 그리고 또 연체를 안 내려고 약간 얌체짓도 한 적이 있는 게, 네, 이게 뭐죠? 거의 만화책방이 한 10시쯤 열고 11시쯤 닫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침 10시가 되기 전에 9시 반쯤 만화책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만화책방 앞에 반납통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무인 반납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었군요. 다들 주무셔야 예. 하니까. 그래서 11시 반쯤 반납했다. 난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반납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뭐 만화책 망하는 것도 보고. 만화책방이 망했어요? 네, 한 번은, 그러면 예. 네, 일주일 연체하다 가봤는데 망해 있더라고요. 연락도 안 주시고. 야 그러면은 그 만화책은 이제 음모니 그어야 되는 건가요? 고이 가져갔다 고이 가져와서 저희 방에 아직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그 만화책 조심스럽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순정 만화예요. 되게 오, 순정 순정만화. 만화계의 대모 한유랑 선생님의, 사실 연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는 이쯤 되지 않을까요? 야, 디테일하게 기억합니다. 작가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럼요. 야, 역시. 순정 만화계의 탑이시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만화도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좋죠. 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화책 하면은 진짜 가장 추억에 남는 게 물에 빠뜨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아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 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갖고 다리미도 펴보고 발로 밟아도 보고, 그리고 또 스펀지에 그때 만화책 이런 책들이 젖었을 때 냉동실에 넣으면 된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던 기억도 납니다. 이거 나름 꿀팁이네요. 네, 근데 뭐가 제일 좋았는지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만화책 구독자 여러분, 들으셨죠? 냉장고에 넣으면 좋답니다.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냉동실에.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만화책에 대한 추억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네. 예. 참 재밌는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만화책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볼 건데요.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만화책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은무님 기억 속에 첫 번째 말하는 건가요?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는 드래곤볼이라고 아세요? 당연히 알죠. 저 너무 드래곤볼 모르는 당연한 사람 거 아니에요? 있나요? 근데 드래곤볼은 제가 어릴 때 TV로만 봤거든요. 아, TV나 아니면 정말요? 비디오나 이런 걸로. 아, 만화책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이게 한 유딩 때 유치원 시절이라고 기억이 하는데, 예. 외숙모랑 같이 손잡고 만화책방을 갔는데, 그 어린아이들 시야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만화책방을 가면은 그 대여해주시는 그 주인분 밑에 만화책들이 이렇게 낮게 깔려있어요. 바로 네, 어떤 밑에. 느낌인지 알것 네, 그럼 유치원생들의 시야에서는 그게 딱 눈높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만화책이 드래곤볼이었어요. 이따 그 표면에 있는 그 그림들이 용물을 이렇게 연결이 된. 아, 이거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네네. 그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 네, 그 거예요. 기억에 박혀 있더라고요. 딱 그래서 한 권을 폈는데, 나 같은 어린 아이가 있고. 그렇죠. 처음, 드래곤볼 처음은 손오공도 되게 그죠. 조그만하잖아요. 딱제 나이 또래인 느낌? 네. 그래서 빌려서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피콜로? 라는 게 기억이 나고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헐크 느낌 아닌가? 피콜로는 지금 드래곤볼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그냥 피콜로가 아니고 아, 정말요? 피콜로 아저씨죠. 피콜로 아저씨. 저는 너무 오래전에 네. 봐서 그냥 초록색이었던 사람 정도로 사람이 아닌가? 외계인이긴 한데 네, 그리고 그뭐 근둔 뭐 나와라 아 근둔 막 맞아요 맞아요 이랬던 그 기억도 예 나고. 근둔 타고 무슨 요이봉 뭐 이런 거 맞아요, 들고 맞아요. 일곱 개 예 뭐 보리 칠성 보리. 드래곤볼 예 네, 아. 그래서 드래곤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제가 지금 본질적인 걸 잊고 있었다. 아, 그러면 테디는 어떤 만화가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고 한게 아니라서 네. 그래도 가장 저 기억에 남는? 예 저는 포켓몬스터 스페셜이라는 만화 아,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포켓몬, AR 게임으로 나온. 예그 포켓몬인데 그때 당시에 그 포켓몬스터 만화가 하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 방송을 그래가지고 한창 포켓몬스터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진짜들은 진짜 포켓몬 팬들은 이게 진짜라면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거기는 이제 게임 내용을 가지고 아, 예, 정말요? 만화책을 만든 거라서 아, 미리 예언을 한 느낌이네요. 포켓몬 아 게임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뭔가 더 멋있고 더 어른스럽고 아, 약간 그런 느낌 어른스럽고. 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포켓몬한테 어른스럽다는 단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되게 아, 뭔가 궁금하네요. 중2병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중2병스러운 포켓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 네네. 이 만화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 만화책을 예, 가져갔어요. 얘가 결국에는 이걸 안 들고 갔어요, 아, 집에. 놓고 간 예, 저희 집에 거군요. 두고 가가지고 제게 된 거죠, 결국에. 아,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녔는데 네. 그때마다 항상 들고 다녔고 아, 챙겨서. 예 그리고 제가 이사를 다니다 결국에 외국에까지 나간 적이 아, 있는데 정말요? 예 그때도 그 만화책을 가지고 들고 나왔었죠 가셨나요? 와. 인생을 함께한 만화책이네요. 네 외로운 유학 생활에서 벗이 되어준. 제가 거기까지는 아닌 너무 것 갔나요? 같고요 예 너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감성충이라서. 그럼 이번에는 좀더 만화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그에 잠깐 노래 한곡 듣고 가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예, 진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가 될 만화 의문이 뭔가요? 자, 오늘의 만화는 굉장히 유명하고 네. 매니아층이 높은 네. 노담의 칸타빌레입니다. 아, 노담의 칸타빌레. 네. 테디께서 어떤 만화책인지 줄거리 살짝 읊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줄거리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나무위키에서 가지고 왔고요. 일본의 한 음대에 다니는 치야키 신이치는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였던 관계로 유럽에서 클래식을 접하며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악기를 다뤘듯 말 그대로 엄친하다. 그는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어릴 적 비행기, 배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유학을 못 가는 실정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신의 자취방 앞에 누워있는 그를 옆집의 노다 메구미가 자신의 방으로 옮기면서 이 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인 치아키는 원래는 바이올린을 했다가, 네.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피아노 공부도 하고, 천재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엄친아, 그쵸, 금수저. 금수저의 엄친아.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노다메는 피아노를 치는데, 약간 음악 바보 느낌이죠, 이 친구는. 맞아요, 음악밖에 약간. 모르는. 맞아요. 근데, 본인만의 세계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예. 저는 두 번째예요, 이번이. 오, 완곡을 두번 하신 거죠, 그쵸, 그러면. 그쵸. 저는 이거를 처음 읽었던 거는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달랐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는 뭔가 노다메 구미의 그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 발랄하죠, 주인공이. 발랄하고, 좀 지나치게 발랄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읽을 때는 약간 저희도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느낌? 저도 읽으면서 확실히 이 만화가 주제는 클래식이지만 결국에 네. 다루는 거는 대학생들의 이 생활 그리고 그쵸. 진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노다메를 보면서 느낀 게 노다메는 진짜 요즘 대학생들 같아요. 그 어떤 자기 하고 점에서? 싶은 게 있는데 네. 성공한다는 하나의 기준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요즘 취준생 대학생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다메가 했던 대사 중에 왜그 정상이라는 게꼭 음악적인 게 정상이 돼야 하냐. 이 부분이 전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멋있다 생각하는 직업, 성공했다 생각하는 직업, 이런 게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막학 끼신 분들이 읽으신다면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잘하는 거. 맞아요, 이런 맞아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담의 칸타빌레. 칸타빌라 도대체 뭐예요? 칸타빌레는, 네. 칸타빌레란 뜻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죠. 칸타빌레란 뜻은 노래하듯이. 노담의 그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자유롭게 노래하는 듯한. 노다메가 노래하는 이야기다. 자신의 그렇죠. 인생을 노래, 피아노로 멋진 표현. 노래를 하는. 신이신 줄 알았잖아요. 제가 또 이겨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쭐할 뻔했어요, 또. 그쵸. 혹시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클래식도 몇곡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들어봤고. 근데 혹시 클래식을 저보다 좀잘 아시니까 기억나는 연주자나 뭐 곡이 있으신지, 아니면 인생에서 클래식 걸렸는데 곡이 있으신지. 저는 아까 은모님께서 만화책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 네. 외숙모가 계셨다면은 저도 그런 비슷한 스승님이 한분 계세요. 문화의 스승님. 정말요? 저한테 뭐그 여가 생활의 모든 걸 알려주신 스승님이 한분 계십니다. 선배님, 인생의 선배님. 인생의 스승님들이 한 분씩은 계시는군요. 그분께서 제가 20살 때 클래식 콘서트를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공연을 한번 추천해 주셨는데 그때 가서 공연을 보고 나서 클래식에 잠깐 좀 빠진 적이 있어요. 정말요? 혹시 어떤 곡이신지.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인데요. 혹시 어떤 부분인지 살짝 허밍이라도. 허밍이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정말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클래식 바보인 저도 알겠네요. 되게 유명한 곡이고 네네. 사실 영화 좋아하시는 이거 분 영화에서 그 어떤 킹스맨 마지막에 나왔던 음악 아닌가요? 아 그거는 위풍당당 죄송합니다. 행진곡이라고 다른 곡이에요. 끊겠습니다. 클래식 아무튼 바보인 저도 아는 노래네요. 편집 맞아요 포인트 맞아요 겁나 잘하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곡이에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시는 부분은 마지막 악장이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들도 굉장히 인상 깊은 곡들이 많아요. 아, 예, 정말요?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한 번쯤 영화에서도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던 영화에서도 크리스찬 베일이 이 노래를 듣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토벤의 말년을 그린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베토벤이 이 노래를 작곡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고요. 이 곡에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군요. 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더 얘기해도 돼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궁금한 이 곡, 한번 이쯤에서 들어볼까요? 아!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내 만화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아까 1부 때 했던 얘기부터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약간 성공에 대한 그런 진로에 관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다 이제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크게 보면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치아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성공가도, 그 틀에 맞춰져 있는 성공가도를 가는 친구고, 그쵸. 노담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기만의 저기 성공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안에서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재능이라는 것도 정말 애매한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재능이 다를 때. 네. 그때 극 중에 한 어린 아이가 나오죠.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노담애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음악을 하고 싶은 거냐고. 이제 아이가 했던 말이 자기는 음악을 하라고 말을 들었대요. 그 이유가 너무 음악적으로 천재니까 너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 재능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가는 것도 행복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은모님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고 싶으세요? 전 지금 저희가 이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 방송이 저는 제 미래의 첫 걸음이에요. 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적으로 나가고 싶으신 거군요. 전 또 다른 상황인데 이게 하고 싶은 일과 잘한 일이라는 분이 이런 게 아니고 전 하고 싶은데 시대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좀 주춤하는 상황. 왜냐면 저는 라디오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네. 사실 라디오가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팟캐스트 쪽으로 많이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약간은 그 현실을 반영하면서 아직까지 좀 공부 중이에요. 테디는 어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이것도 저도 PD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이 방송을 시작을 한 거고. 그쵸. 그런데 그런 게 있죠.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는 느낌도 있고. 하고 싶은 거랑 뭐가 항상 걸리는 거 예. 같아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진짜 딱 치아키 같은 느낌이랄까. 그 친구도 분명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네. 유럽에 나가서 더 큰 공부를 하고 싶었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얘는 현실적으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비행기도 못하고 배도 못하고 그래서 외국을 못 나갔던 그런 한계가 있었잖아요. 저도 느낌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분명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뭔가 제 능력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좌절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성공이란 기준 자체도 정말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말 뛰어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어느 쪽이요? 그 약간 외교 쪽으로 뛰어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고 이 친구의 관심사가 약간 봉사활동 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선 물론 봉사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멋진 일인데 이 친구가 이 외교 쪽을 살린다면 뭔가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의 능력은 진짜 저는 잠재적인 게 정말 크다 생각을 했는데 봉사를 한다 했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진짜 노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딱 노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딱 노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노담애가 원체 피아노나 음악에 소질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친구가 진짜 성공한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어 되길 바래서 계속 공부를 시키죠. 계속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노담에는 사실 그게 싫은 거예요. 노담에는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잖아요. 유치원 선생님 정말 중요한 직업이죠. 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냥 유치원 선생을 하려고 하냐 그렇죠. 그런 물론 식으로 이게 참 애매한데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압력을 주죠 노담이한테. 그래서 노담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틀에 박힌 음악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 장면이 사실 제가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 장면이긴 한데 그 장면이 그 언제냐면요 국원에서 이렇게 노담애를 그렇게 막그 주입식 교육으로 네, 막 질책하고. 엄청 그 피아노 공부를 엄청 시켜서 콩쿠르를 내보냈어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연습한 대로 잘 치다가 한번 본능적으로 진짜 영감이 빡 와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본능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능을 해버려서 본능에 충실했죠. 결국에는 콩쿠르를 망쳐버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화가 나서 잠적을 해버리는 이게 그런 게 참 있어요.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기준에 맞춰야 잘한다는 걸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건지, 그 틀을 정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인데, 그게 참 애매한 경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만화에. 진짜 성공이 무엇이냐? 진짜 뭐 맞는 게 있는 거냐? 그쵸. 왜냐면은 의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저희 독자들한테. 여기서 또 만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서 지금의 현대 클래식이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를 CD나 이런 녹음 기술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CD나 이런 녹음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녹음이 돼 있는 음악들이 정답이 돼 버린 거예요. 아.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수준 낮은 음악, 덜 떨어지는 틀린 음악, 음악. 틀린 음악, 잘못된 맞아요. 음악. 그런 걸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콩쿠르나 이런 데 가서 막 바꿔치고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맞게 새롭게 연주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게 음악이 고정되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술 분야라는 게 정말 평가를 한다는 게 정말 난해한 것 같아요. 예전 예술가들 작품을 봐도 누가 볼 때는 이상한 그림, 누가 볼 때는 정말 멋진 그림. 그런데 이걸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잣대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노담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 천재인데 그 천재가 그 뭔가를 맞춘다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중적인 느낌도 들고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한데 사실 노다메가 엄청 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죠. 이 뭐죠? 성취 후의 공허함 이런 거 느껴본 아, 적 있으세요? 성취 후의 공허함. 너무나도 멋진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런 거 약간 뭔가 엄청 큰 꿈을 목표로 하다가 이뤘을 이뤘어. 때 그때 많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일 것 같다는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말하면은 좀 뭐랄까요? 제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전혀요. 아니 뭔가 저는 아직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때 노담의 얘기 그 만화책으로 볼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열심히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한번 노담회가 연주 연습을 하면 거의 폐인이 될 정도로 하얗게 불태운다는 정신을 진짜 하얗게 불태운다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얗게 불태운 적이 저두번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사실 엄청나게 하얗게 불태웠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편입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저도 외국에 잠깐 살고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고 그래서 약간 교육과정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쩌다 들어와갖고 바로 검정고시 보고 바로 대학교 갔다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문과였어요. 문과에서 이과로, 저는 지금 공대로 전과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집안 사정도 안 좋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원도 다니다가 못 다니면서 근데 이게 정말 목표란 게 있으니까 사람이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가고 그리고 편히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을 6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었는데 이러고 성취했을 때 그 기분으로 저는 자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느꼈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좀 약간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너무 열심히 그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정말 이뤘는데 편입을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내가 성공한 만큼의 뭔가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더라고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걸 또 시도하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공허함이 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거의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 얘기는 확실히 만화처럼 살아오신 분이라서 재밌어요. 만화인간. 만화인간입니다. 네. 사실 부러워요 그런 게 저는. 아 정말요? 예. 뭔가 저는 진짜로 물론 저도 그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진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중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녔거든요. 아 저 유학파 방송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나름 그때까지는 아 난 좀 평범하지 않은 좀 약간 비범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진짜 그것 빼고는 누구보다 평범한 거예요. 특출난 게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점점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혹시? 저희의 이 네. 팟캐스트도 새로운 도전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 도전이죠. 네. 저희 6개월간의 고민 끝에 저는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성취감? 지금 벌써 성취감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방송이란 꿈을 갖고 네. 편입까지 했는데 네. 사실 뭐다 싶은 걸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뭔가 제대로 시작하는 느낌? 네. 그리고 이 인생에서 참 사람들 만남?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성취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네, 그 인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네.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노담에서 그런 게 있나요? 노담에는 치아키를 만난 것 같아요. 치아키는 노담에를 만난 것 같아요. 서로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약간 상호보완하잖아요. 아 천사 맞아요. 그 표현이 나왔죠? 네 맞아요. 천사. 거기서 치아키의 어머니께서 노담에는 너의 천사다. 네네네. 너를 비행기도 타지 못한 너를 네. 이끌어준 천사다 라고 했는데 노담에가 공연을 그 엄청 그 데뷔 무대를 멋지게 할 때 그 공허함을 느낄 정도로 멋졌던 그 무대를 네. 할 때 치아키가 느끼죠. 아 사실은 내가 너의 천사였구나. 맞아요. 그 소름 돋았어요 솔직히 그때. 아, 정말 소름 돋았어요. 네. 서로에게 이렇게 천사가 된. 네. 그때 천사는 이제 치아키가 노담에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로서의 천사를 뜻했던 거죠. 치아키의 네. 그 갈등도 엮을 수 있었어요. 어떤 갈등? 노담에 유치원 선생님 하고 싶은 거라면 난 널 지지하고 싶다. 하지만 노담에가 연주를 할 때 치아키가 눈물을 흘리죠. 네네. 하지만 난 너의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네. 서로에게 정말 서로를 너무 동경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노담의 칸타빌레인데 이번에 혹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저희가 소설화하는 그런 코너 속의 코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테디께서 준비해주신 소설화 노담의 네. 소설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명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네, 노다메가 이제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전형적인 공부 방법, 노다메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 방법으로 콩쿠르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가 결국엔 또 자신의 그 성질을 못 이기고 연주를 망쳐버리는. 자기의 예. 필대로 가버리는. 필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음악이 싫다라고 막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슈만, 거기다 스트라빈스키까지. 세 곡이나 정말 할수 있을까? 치아키의 손에 노담의 첫 콩쿠르 연주 리스트가 들려있다. 하긴, 그 녀석한테 시간은 그다지 문제가 아니지. 노담의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노담의는 예선전에서 이미 관객들의 기대를 한껏 받는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자 객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치아키는 오랜만에 들은 노담의 연주에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더 이상 자기 음악에 빠져 연주를 엉망으로 만들던 노담의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오케스트라의 음이었다. 그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새로운 지도 교수 에토우의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있었으리라 치아키는 짐작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하는 노담의 모습은 그녀 스스로의 다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분명 노담의 연주에서는 무언가 손에 넣겠다는 욕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욕심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 두 곡의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만 남았다. 페트루슈카는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으로 사람이 되고 싶은 꼬뚜각시 인형 페트루슈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곡이다. 이야기는 축제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삐걱거리는 페트루슈카의 춤 사이로 시작한다. 노다메와 피아노는 마치 러시아 축제에서 춤을 추는 발레리나처럼 흥겨운 리듬을 만들어 갔다. 순간, 노다메의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새로운 악상이 떠올랐다. 노다메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연주가 멈춘 것이다. 노다메는 결국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새로운 음표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페트루슈카의 기본적인 선율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음악이었다. 당황하기는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원래 이런 곡이었다는 듯 능청스럽게 연주하는 노다메가 그저 신기해 보였다. 다행히 2악장부터는 원래 음악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주인에게 내팽개쳐져 감옥 같은 방에 버려진 페트루슈카의 분노와 공포는 실패를 예상한 노담의 상실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자유와 사랑을 꿈꾸던 꼬뚜각시 인형 페트루슈카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연주가 끝이 나자 노담의는 황급히 무대에서 퇴장했다. 심사가 끝났지만 노담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연주를 했더라도 곡을 바꿔서 치는 것은 콩쿠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담의! 도망치듯 대회장을 빠져나가던 노담의를 치아키가 불러세웠다. 노담에, 내년에 나와 같이 유럽에 가지 않을래? 노담에가 그토록 원하던 부탁이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해외에서 좀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같이 가자.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왜냐니, 너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었어? 콩쿠르에 나온 건 그저 상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같이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사양이라고요. 자유롭고 즐겁게 치는 게 뭐가 나빠요? 너 무대에서 피아노 치는 게 정말 즐겁지 않았어? 네, 즐겁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노담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한계에 화가 났다. 인형의 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육신과 열렬한 사랑을 원했던 페트루슈카처럼 노담에도 자신만의 자유롭고 즐거운 음악으로 치아키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주제가 오늘 성공, 진로, 약간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명언을 한 문장 준비해봤어요. 데모스테레스라는 분의 네.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작은 시작을 했죠. 그렇죠. 이게 참 젊은 사람, 대학생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린 분들도 뭔가 그렇죠. 시작을 하기에 주저하시는 분들. 그 작은 시작마저도 큰 업적의 일부분이라는 거.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시작해보는 하루. 그런 하루 되면 어떨까요? 은무님께서 방송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방송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말문만의 테디. 음모 DJ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